닥터 스테판 12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코리아 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판도가 바뀌면서 흐름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전반적인 정세를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판이 바뀌고 있다. 해류는 진작에 바뀌었는데 판은 바뀌지 못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판도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명량대첩, 울들목을 중심으로 하는 해전에 많이 비유해왔는데요. 네. 그 해전에서 이제 초점이 뭐냐면 이제 울들목에 이제 소용돌이가 외놈들의 진군을 막잖아요. 네, 이제 그 옆에 통로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대장선이 막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열두척이 뒤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죠. 판옥선입니다. 네, 외놈들의 배는 이제 작은 배고 조선의 배는 큰 배죠. 그래서 이제 부딪히면 외놈들의 배가 이제 깨져버리는. 네, 그걸 이제 충파라고 해서 이제 충격 파괴. 전법인데 그런데 상반기 4월 달에 이미 해류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12척의 배가 급류를 타고 외선들로 돌진하면 다 깨버리는 건데 정말로 어처구니없게도 이제 메이데이 무박일투쟁이 초저녁에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가두리 양식에 비유해서 이제 가두리 투쟁이다 해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설상가상으로 이제 9월 23일 총파업은 더 한심했습니다. 그날 전술을 책임진 한 간부의 독단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과문까지 발표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비롯해서 투쟁하는 민중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기막힌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11월 14일 민중총궐기의 전술은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을 넘어서 민주노총 지도부에게는 권위와 관련해서는 사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잘 안 됐어요. 네. 동아 면세점 앞 1차 저지선조차 뚫지 못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도 명량대첩의 12척의 함선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외선들의 충격을 가해서 파괴시키는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반기문의 이번 주 내 방북 보도가 있었죠. 네. 그 방북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제가 보기에는 북남 남북 순회회담의 메신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네. 내외에 확인되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리하면 남 자체 우리 민중들의 힘으로 바꾸지 못한 판을 북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힘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먼저 민중총궐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14일에 진행한 이 투쟁은 주책 측 추산 13만 명, 경찰 추산 6만 4천 명이 참가한 총궐기로 박근혜 퇴진, 가자 청와대, 뒤집다 재벌 세상 등의 구호를 중심으로 공권력과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에 전 국민적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졌는데 오마이뉴스 영상을 통해 경찰 물대포가 백남기 씨의 머리를 노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69세인 백남기 씨는 중앙대 법학과 68학번으로 어용 학도 호국단을 없애고 다시 총학을 건설한 재건 총학생의 일기이며 5.18 광주항쟁 유공자지만 살아남은 자는 말이 없다며 끝까지 보상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세 번의 제적 후 농민회 활동에 투신하였고 카톨릭 농민의 전국본부 부회장을 역임하며 농민들의 단결과 조직화에 앞장섰던 분이라고 합니다. 예, 민중총궐기에 대한 약평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민중총궐기는 잘 됐으면서도 잘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전진했는데 전술적으로는 전진하지 못한 전략적으로는 승리했는데 전술적으로 승리하지 못한 총궐기다. 일단 그 약 1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런 집회 시위의 이제 양적인 측면보다 중요한 게 이제 질적 측면인데, 구호에서 보면 박근혜 퇴진 가자 청와대, 네개 구호로 보면 이제 박근혜 퇴진, 뒤집자 재벌 세상, 모이자 광화문, 가자 청와대, 이렇게 해서 전략적인 구호가 다 제출이 됐습니다. 네, 상반기 내내 코리아 연대가 일관되게 외쳤던 바로 그 구호가 이제는 10만의 함성으로 이 광화문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는 담당해야 하는 역사적 소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고요. 상반기에 비해서 더 높은 구호, 더 많은 군중, 더 강한 분노가 이번 총궐기에서 분출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문제는 견찰들, 공권력이 청와대 주변에 이제 삼중 차벽을 쌓았는데, 지난 4월 18일에는 1차, 2차 차벽까지 뚫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1차에서 저지당했다.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우선 민주노총 집회가 30분이나 늦게 끝났죠. 사실 4시까지 광화문 광장에 모이기로 했으면 집회는 3시 반 또는 3시까지 끝내야 하는 거죠. 아, 민주노총이면 이제 노동자 대원인데, 노동자들은 원래부터 규율이 셉니다. 시간 엄수가 철칙이죠. 그런데 민주노총이 그런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더구나 민주민생 집회도 4시부터 행진하기로 그 입시 때문에 이제 행진 시간을 늦췄는데, 어쨌든 그 4시의 행진은 정확하게 지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늦었다. 왜냐하면 그 경찰들이 차벽을 완성하고 대비하는 시간을 보니까, 만약에 이 투쟁 대오가 시간을 앞당겼다면, 정말 말 그대로 4시까지 광화문에 모이겠다고 했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무엇보다도 이 정도 숫자가 모이면 그렇게 직선적으로 시청 쪽, 종로 쪽에서 이렇게 돌파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회를 한다든지, 또 사전에 광화문 광장으로 들여보낸다든지, 일정한 역량이 제대로 들어갔으면 동아면세점 그 저지선은 앞뒤로 포위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견고하게 유지될 수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민주노총은 그날 투쟁이 아니라 행사를 한거 아니냐. 투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행사에 초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저도 그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만은, 그날 집회에서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데 국제연대 발언까지 통역까지 하는 거 보고 참기 힘들더군요. 아니, 그렇게 그 집회를 꼭 하고 싶으면 일부 대오를 움직여서 했으면 충분히 그 공권력의 허술한 부분을 뚫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단순히 전술 능력의 문제, 전술적인 어떤 지혜라든지 경험의 부족으로만 볼수 있겠는가. 정말 청와대까지 반드시 진격하겠다라고 하는, 사생결단하겠다는 각오가 없지 않았느냐. 가령 건설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싸웠는데, 금속이 금속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싸우지 못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날 그 선봉대 역량이 턱없이 부족했다. 과연 선봉대를 제대로 조직했나 의구심이 들 정도죠. 이런 와중에 그 백남기 회장, 그분은 정말 그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감동적인 한 생을 참으로 양심과 성실로 일관한 훌륭한 분입니다. 중앙대 법대 출신인데 농민운동에 투신하고 광주항쟁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상을 거부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70의 연로한 몸으로도 밧줄을 끄시겠다고 버스 가까이까지 전진하시다가 그런 불상사를 당했습니다. 말씀드리기도 참 괴롭고요. 많은 분들이 오마이뉴스의 그 사진이라든 영상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물대포는 말 그대로 그 정말 그 물을 대포처럼 직사라고 하죠. 직접 이렇게 쏘는데 그게 이제 가슴 아래로 쏴야 된다라는 뭐 규칙도 위반하고 쓰러졌는데, 아니 이게 연로하신 분한테 쏘는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건 살인적인 걸 떠나서 우리의 인륜 도덕에도 위반되는, 상식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데 쓰러진 분한테 또 쏘는, 그걸 구출하는 사람들에게도 쏘고, 30분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중년의 남자도 그렇게 쓰러져서 후송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남기 회장은 코뼈가 부러지고 안구를 다친 것은 둘째고 뇌를 다쳐서 사실상 뇌사 상태에 있는 참으로 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심정을 넘어서 참담한 괴로운 그런 여기에 이제 구운수 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뭐 그날 과잉진압 아니었다 이 말도 안 되는 뻔뻔스러운 거짓말 지난 대선에서 그 국가정보원 그 여직원 사건을 연상시키는데요. 하여튼 견찰이라는 개견찰을 쓰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죠. 이런 살인적인 폭력 진압, 새빨간 거짓말이 바로 박근혜 이른바 정권 하에 견찰 그 주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87년 요랑쟁 때 직격탄에 맞아서 목숨을 잃은 연세대 학생 이한열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그때 전두환 파셔 통치와 지금의 박근혜 파셔 통치에 관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군인과 민간인 남자와 여자의 차이 외에는 파셔 통치라는 데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직격탄을 쏴댔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 수밖에 없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엄청난 물대포. 그날 하루 동안에 쏟아부은 양이 올해 가장 치열했다고 하는 메이데이 때 양의 4.5배. 그리고 모든 그 안전수칙들을 위반하고 말 그대로 아주 그냥 발악적으로 악귀들처럼 저렇게 해댔으니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많은 투쟁하는 민중들을 분노시켰던 것은 뭐냐면 그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사경을 헤매는데도 투쟁이 어처구니 없이 마무리됐다는 거. 계속 그 밤을 새서 투쟁해도 시원찮은 판에 이제 막판에 이제 횃불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저 횃불로 버스를 불태우려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건 아닌데. 좌경적인 투쟁이죠. 망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더라도 조선일보에서 쇠파이프로 버스를 파괴했다라는 기사를 탑으로 내놓은 것에서 알수 있듯이 경찰들의 폭력성이 아니라 이 불의의 폭력에 맞서는 정의의 저항에 대해서 매도하고 하는 판에 불까지 지른다면 뭐 완전히 물방아에 물을 대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날 투쟁판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그 횃불이라고 하면은 투쟁, 항쟁에 떨쳐 나서도록 하는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촛불 대신 이제는 횃불을 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투쟁이 아니라 투항, 항쟁이 아니라 타협의 횃불이었다. 퍼포먼스죠. 투쟁이냐 퍼포먼스냐의 차이는 연행 각오가 되어 있는가에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날은 정말 민주노총이든 총궐기든 그 지도부 중에 일부가 진두에 서서 연행을 각오하고 실제로 연행되면서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렇게 끝까지 가야 하는 투쟁을 어처구니 없게도 투쟁이 아니라 투항의 횃불, 그 횃불을 들고 투쟁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정리하라고 하는 정말로 희한하고 황당한 횃불이 등장한 거죠. 이 퍼포먼스로 투쟁하는 민중들이 더욱 허망해하고 패배감도 심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민주노총과 총궐기 본부는 그날 투쟁이 아니라 행사에 초점을 두고 지도부는 사활적으로 싸우지 못했으며 전술적으로도 아둔했고 마무리의 퍼포먼스는 황당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구호, 더 많은 군중, 더 강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과 총궐기 지도부의 무능으로 인해서 지난 4월 18일에도 1차, 2차까지 뚫었던 그 저지선을 이번에 1차도 뚫지 못하는 그런 무맥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꾸 다음 투쟁을 잘하자고 하는데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제 총파업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토요일 12월 5일 2차 총궐기가 있다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됐다가 그 이제 실무 회의가 다시 열려서 정세를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직 12월 5일 2차 총궐 기회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민주노총 그 지도부가 신뢰를 잃고 있어요. 총파업 구호 하나로 당선된 지도부인데 상반기에도 메이데이 무박 2일 투쟁 말로만 그렇게 하고 초저녁에 다 해산하고 세월호가 민주노총이 세월호라고 했지만 전부 거짓말이었고요. 그리고 뭐 6월 말에 파업 역시 된게 없고요. 모든 건 11월 정치 총파업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렇게 무맥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12월 초에 총파업은 잘하겠는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든 투쟁하는 민중들의 신뢰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현 박근혜의 모습에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합원과 투쟁하는 민중으로부터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날 코리아 연대는 수만 장의 신문을 배포하고 수만 장의 전단을 살포하면서 그리고 코리아 연대 깃발을 휘날리면서 선봉대에서 그 물대포 캡사이신에 맞서서 완강히 투쟁했죠. 네. 본대에서의 투쟁도 그 구호판과 함께 돋보였습니다만은 그 버스 위에서 구호판과 깃발 그리고 전단 이제 코리아 연대라는 깃발, 코리아 연대라는 전단 책임 있는 투쟁, 익명의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모습. 그런데 이러한 투쟁이 올해 내내 일관됐다는 거. 아니, 2011년 12월 결성한 이래 한결같았죠. 네. 바로 그달에 있었던 그 전무후무한 방북 조문도 그랬고요. 내내 그랬습니다마는 뭐 촛불신문만 2년이 훨씬 넘고요. 이제 3년으로 가까이 가고 올해만 해도 뭐 숱한 그 전선투쟁 그리고 12번의 진격투쟁 한중인가 지금 미군 떠나라 미 대사관 앞 반미 반전 시위죠. 네. 전부 연행입니다. 촬영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들까지 연행됐죠. 이뿐 아니라 현재 코리아 연대 이적단체로 만들려고 하는 공안경찰 여기에는 경찰과 검찰이 다 포함되는데 그 보수대 옥인동이라고 불리는 이제 서울 보수대 일대대 조원동이라고 불리는 이제 경기 보수대 해서 지금 현재 6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물론 이제 학생이고 좀 경우가 좀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기독평화목자단과 함께한 탄중인가족 미군 떠나라 전국평화대장정 미 백악관 앞에서의 석 달, 이 비자 기간입니다. 네. 석달 동안만 머물 수 있는데 내내 완강하게 전개된 시위, 뭐 워싱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동포들, 외국인들과 함께 국제연대까지 조직하면서 특히 그 박근혜 백악관에서의 정상회담 때 유일하게 투쟁했죠. 당시에도 민주노총이 방미 원정단 꾸린다고 하다가 결국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민주노총이 재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른 단체들도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이뿐 아니라 이제 미 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 그리고 연행자들이 나타나면 무조건 철야 시위, 특히 서울구치소 앞에서의 노숙농성, 오늘로 100일째를 맞습니다. 저녁에 촛불 집회를 합니다만은. 공안당국의 탄압과 일부 사이비 운동권들의 편협한 견제에 맞서서 코리아 연대는 원칙적인 독자성을 견지하는 한편 최대한 연대하기 위해서 그간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죠. 가능한 모든 연대체에 가입하려고 했고 가능한 모든 연대 활동에 결합하려고 했죠. 지금 그 양고은 코리아 연대 공동대표가 너무 잘알 겁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울연대가 한국진보연대 산하 서울진보연대에 소속돼 있고요.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동서고금의 역사가 마치 그 콩쥐팥쥐의 콩쥐를 박해하듯이 그런 내부적인 뭐 시기, 견제, 뭐 박해 이런 것들이 그게 인간 사회의 하나의 그 법칙처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코리아 연대가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다. 뭐잘 못하면 시기, 견제, 박해의 대상이 됐겠어요. 어쨌든 코리아 연대는 미국과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끝까지 투쟁한다. 그리고 사이비 운동권들이 어떠한 뭐 시기 견제 박해를 하더라도 굴함 없이 전진한다. 이러한 각오와 결의는 이제 누차 밝힌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이런 것의 기준은 실천이고 투쟁이다. 실천 투쟁을 잘하는 것. 거기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죠. 네. 이어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번 주 북코리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16일 연합뉴스가 유엔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통준위에서 당국자 회담을 촉구했고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년 중임제 개헌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반기문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내정됐을 때 그 체니 미 부통령이 백성하고 시켜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체니 선에서도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윗선에서 벌어진 일이다. 기획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오니스트 초국적 자본의 계획된 또는 묵시적인 비호가 없이 과연 반기문이 사무총장이 될 수 있겠는가. 실제 그 반기문이 사무총장이 돼서 발언하고 행동한 것이 모두 그런 방향에서 일관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오니스트 초국적 자본의 대리인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박근혜와 함께 중국 열병식에 참가하고 또 뭐 박정희 새마을운동이 뉴욕에서 뭐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나 하면서 박근혜를 이제 수차례 만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 주 내에 방북한다. 9월 달부터 얘기된 거다. 이렇게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오니스트 초국적 자본이 2차 대전 종전 한 해 전인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즉 한편으로는 미 제국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 제국주의 이런 시속 게임. 이게 시오니스트 초국적 자본, 유대 자본이 상용하는 수법이죠. 시속 게임. 양쪽에 이제 보험을 들고 양쪽을 저울질해서 이득을 얻는. 딱 70년 뒤인 2014년 7월 달에 NDB, 신개발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미 유럽 제국주의를 한편으로 하고 브릭스를 다른 한편으로 하는 시속게임, 새로운 세계경제 지배 구도가 마련됐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시오니스트 초국적 자본이 미국 다음으로 중국을 숙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 근데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1997년 홍콩을 트로이 목마처럼 집어넣는 것만으로 안 돼서 남코리아를 중국에 붙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일본은 TPP로 해서 기존과 다르게 미국에 붙이고 남코리아는 이제 중국에 붙이는, 중국 스스로가 북과는 동맹하고 남은 끌어당기고 일본은 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제 남을 거기에 붙이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하고 반기문이 중국에 근접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배경 설명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유엔 사무총장이 시오니스트 초국적 자본, 유대 자본,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하수인이 아니고는 앉을 수 없는 자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기문이 박근혜 다음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이 되고 실제로 그 차기 대선 1년 전에 임기가 끝나고요. 네. 중국 열병식 참가와 함께 새마을운동, 뉴욕 확산설 이런 게 퍼뜨리고 이런 얘기는 반기문이 대권 야심이 있다는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데 이번에 방북하는 것은 야심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몰두하고 있다. 실제 행동에 돌입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반기문이 방북해서 하는 역할은 1994년 카터가 했던 바로 북남 남북 순회회담의 메신저 역할이죠. 네. 그렇게 되면 반기문은 완전히 뜨는 겁니다. 그것이 또 박근혜의 이해관계하고 맞물리고 있고요. 이것으로 김무성은 사실상 끝났다. 네. 철저히 물먹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박근혜 주변의 그 하수인들, 친박 주구들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가 부정했다고 뭐 치고 빠지는 전형적인 수법을 쓰고 있는데 최경환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4년제 중임제 개헌과 이원집정부제 개헌인데 이원집정부제 개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대통령과 총리의 이제 권력 분점인데요. 이제 독일과 프랑스를 보면 되겠고 독일은 총리, 프랑스는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하죠. 뭐 비스마르크 총리, 드골 대통령을 생각하면 되게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남은 뭐 총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허수아비고 이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건데. 네. 이제 4년제 중임제 개헌하면서 이원집정부제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총선에 승리한 다수당의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고 그 외에 이제 외교 국방 특히 통일부를 이제 대통령이 담당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네.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만약에 반기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원집 정부제일 경우, 이를테면 요즘 뜨고 있는 이제 최경환 같은 경우가 이제 총리가 된다든지, 여당에서는 그렇고 야당에서는 이제 뭐 박원순 같은 경우, 문재인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는 푸틴식으로 박근혜가 총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다시 대통령이 되는. 네. 현 헌법에서는 연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음 헌법에서 4년제 중임이 되면 그 다음번에는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이제 8년을 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5년 대통령, 4년 뭐 총리 또는 이제 추렴청정이 되겠죠. 네. 그리고 4년 4년 대통령이 이제 17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의 역사까지도 왜곡하면서 친일 독재, 종미 파쇼의 역사를 미화한다든지 바로 그 길을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동력이 이제 시원찮은 거죠. 네. 아, 이번에 민중총궐기에 민중의 분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이에 이제 그 인생 롤모델인 이제 박정희가 중미 대탕트 뭐 대통령 닉슨이 정상회담을 하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후락을 보내가 7.4 공동성명을 합의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온 민족이 통일의 열기에 이제 들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열기를 유신 체제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네. 그 박정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통일 카드고 통일 대박이고 드레스덴 선언이고 통준이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월 10일 북이 쏘지 않고 그 직후에 이상가족 상봉되고 김관진이 당국자 회담 얘기하고 남측의 수많은 단체들이 올라가 특히 노동자 대우까지 가서 능라도 워리를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이제 일종의 핑퐁 외교, 축구 외교가 벌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박근혜가 통준위에서 뭐 당국 회담을 촉구하고 11월 14일까지 봤다가 이제 16일 날 반기문이 전격적으로 이번 주 내 방북한다고 얘기하는 이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북과 시원에서 초국적 자본,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 간의 합의, 예, 클로즈 트랙이 있다. 이것은 이제 타협이 아니라 불필요한 희생을 서로 막는 그런 안을 이제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이 북에 보냈고 또 미국 대통령까지 클래퍼 후커를 보내서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북의 김정은 최고 리더가 이제 백두산까지 올라가서 백두의 칼바람 12월 17일 김정일 총비서 서거 3돌 3년 탈상이래 그 약속대로 안 하면 백두의 칼바람이다 이걸 이제 올해 신년사에서도 확인하고 5월 8, 9인 전승절 즈음에서도 북극성이라는 이름하에 SLBM을 발사 시험하면서 이제 확인한 거죠 이제 북극 지역 가서 워싱턴 앞바다에서 쏘겠다 노골적인 시위죠. 네. 그리고 이제 8월 말에도 이제 전쟁 직전까지 갔는데 43시간 마라톤 접촉으로 8월 25일 합의 발표.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최대한 참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년 5월 초에 7차 당대회 연다라고 하면서 7차 당대회 카드를 던진 거죠.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지연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미 누차 말씀드렸던 분석입니다. 그것이 이제 반기문 방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된 거죠. 그동안 가고 싶어 했는데 북에서 사실상 거부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박근혜하고 그렇게 접촉해온 사실 박근혜가 미국 가서 오바마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박근혜와 반기문이 무슨 얘기를 했을 것인가? 여러 번 만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반기문이 이 시기에 방북하는데 북에서 받아들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쨌든 반기문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되는 그런 행운이 차려졌는데 네. 이게 우연이겠는가. 역시 필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남측 자체 내에서 해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12척이 뒤에서 기회주의적으로 쳐다만 보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운동의 공당은 강제에 선당하고 공단체, 공전선들이 투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우선 기본적으로 각오가 안 돼 있어요. 사생결단,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요. 능력이 없다. 박근혜도 없지만 투쟁하는 민중들을 이끌겠다고 공조직을 장악한 세력들이 못지않게 무능하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린다면 수구, 개혁, 진보 모두 무능 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저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누가 더 최저선 밑으로 기는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이면 2차 총궐기 뭐 민주노총 총파업 다 패배주의만 오히려 심화시키겠다. 정말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을 결정적으로 타격한 투쟁 어림도 없다. 능력이 없는데 투쟁이 잘될 리가 없다. 그럼 각오라도 돼 있어야 되는데 민주노총과 총궐기 지도부들이 붉은띠 머리에 메고 그렇게 밧줄을 끌고 진두에서 투쟁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겠는가. 특히 지금처럼 그 가슴 아픈 희생이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괜히 투쟁 잘하는 사람 견제만 할 생각 하지 말고 어쨌든 결국 투쟁이 모든 걸 말해준다. 이후 총파업 총궐기 정말 사생결단의 각오로 그리고 최대의 지와 힘을 발동해서 박근혜 정권의 치명타를 날리는 그런 투쟁이 벌어지길 바랍니다. 네, 13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총기 난사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120여 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견된 참사다. 과거 그 부시 시절에 영국의 블레어가 그 푸들 역할을 했다면 오바마 시절에는 이제 프랑스의 올랑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랑드도 사르코지처럼 유대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새누리당의 대통령이든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의 대통령이든 둘다 유대인이란 얘기죠. 그 시오니스트 초국적자본의 주군 노릇을 충실히 했어요.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무력을 행사하고. 그러니 그 이슬람 무장투쟁 세력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상반기 샤를레 앱도 사건이 있었고 10개월이 지나서 그 10배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겁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무기를 가장 많이 파는 프랑스가 제국주의적인 본성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보복을 당한 건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IS는 그 본질이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이 만들어낸 프락치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테러의 그 배경을 우리가 잘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 이 러시아와 함께 이제 프랑스의 협공을 맞아서 자멸이 촉진되게 됐어요. 이게 클로즈 트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IS의 이 자멸의 한 수를 둔 거죠. 올해 안에 경멸되겠다고 자청할 꼴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갔을 텐데 프랑스 비행기 12대가 이제 집중적으로 맹폭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이 직접 나설 수 없는 조건 하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제 프랑스까지 가세하는. 사실 이제 러시아만 했으면 이제 중동에서 러시아의 입지만 강화되죠. 프랑스가 차려진 밥상 위에 이제 숟가락을 놓는 모양이 됐습니다. 소련 동구 무너진 뒤에 이제 미국만 노는 판이 됐었는데 지난 20년간. 근데 최근 IS를 맹폭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가 가세하게 된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쨌든 극단적 이슬람 세력이 이슬람 교리에도 어긋나고 전 세계 민중들의 대중적 정서에도 위반되는 물론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이 폭격해서 무고한 이슬람 민중들이 희생당하는 측면이 있죠. 그에 상응해서 이제 그런 민간인 상대 테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식이죠. 그런데 맞지 않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인류의 지지도 얻을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 오히려 파멸만 촉진시킨다. 그런 측면의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가 또 이걸 또 이용해서 테러방지법, 파쇼화의 절정인데 그런 악법을 통과시켰다고 여론 몰이를 하고 그러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어쨌든 판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박근혜식 파쇼화가 진행될 수 없다. 그것도 끝났다.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측에서의 파쇼화라는 게 이제 계량화의 물질적 토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그 동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북을 적으로 만들고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남에서 이제 그 적인 북을 추종한다 그래서 종북이니 뭐니 하면서 이제 두들겨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북과 악수하면서 어떻게 남측에서 종북 세력을 잡는다, 파시화를 진행시킨다 하겠습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느 때보다 결사적인 투쟁 정신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